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할 과학과 세계문제에 관한 박우호 씨 대회 대표단,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대표단, 중국국가보도출판, 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 방송 청국 대표단, 중국연변출판일꾼 대표단, 재미동포 도서기증 대표단, 환경교육보급기획 집행국장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 이 앞서 영국 학자 대표단, 러시아 과학원 원동 분원 대표단, 아일랜드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왔습니다.